우리 시편 13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horita vamos a leer la palabra el Salmo 133. Salmo capítulo 133.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Vamos a leer juntos. Mira cuán bueno y cuán delicioso es estar los hermanos juntos en armonía. Es como buen óleo sobre la cabeza, el cual desciende sobre la barba de Aarón, y baja hasta el borde de sus vestiduras. Como el rocío de Hermón que desciende sobre los montes de Sion, porque ahí envía Jehová bendición y vida eterna. Amén.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En este cántico empieza mira. 뭘 보라는 걸까요? ¿Qué tenemos que mirar?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Cuál será lo que agrada a Dios? 오늘 말씀에 En este cántico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죠? Este cántico está diciendo, mira cuán bueno y cuán delicioso es habitar los hermanos juntos en armonía. 예, 이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이 세 단어가 보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David está presentando tres palabras, hermanos, armonía y habitar juntos. Esas tres palabras que agradan a Dios. 예, 이거는 혼자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단어들을 지금 묶어 놓은 거예요. Estas palabras nunca pueden existir y nunca pueden formarse. 예, 이 시편 133편 전체가 형제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영생이라는 단어로 끝나잖아요. Es que este capítulo empieza con la palabra hermanos y termina con la palabra vida eterna. 이게 다른 단어지만 사실 발음은 같은 발음이에요. Ellas son diferentes palabras, pero su pronunciación en hebreo es igual. 예, 그래서 아힘 그리고 하힘 그런데 스페니시로 써놓으면 발음이 똑같아요? Es que ahim, ahim. Cuando escribimos en español su pronunciación es diferente. 예, 기름과 이슬도 지금 짝을 이루고 나타나는 거예요? Y también el rocío, el aceite forma una pareja. 예, 그리고 거기서 그리고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도 음성학적으로는 또 같은 내용이에요. Y también ahí también forma una pareja con el óleo fonéticamente. 예, 1절에 나오는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도 또 짝을 이루는 거예요. Y en el versículo 1, bueno y delicioso forman una pareja también. 예, 2절에서는 수염이 나오는데 수염은 두 번 반복을 하고 있죠. Como usted ve en el versículo 2, la barba se repite dos veces. 예, 3절에서 시온과 명령하다가 또 음성학적으로 평행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Y también en el versículo 3, montes de Sion y enviar forman paralelo fonético. 예, 복과 생명도 한 쌍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Y además bendición y vida eterna también una pareja. 그래서 이 시편 133편은 혼자서는 성립될 수 없는 단어들의 집합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Pues como ven ustedes, el Salmo 133 es una conjunción de las palabras que no se pueden formar a solas. 예, 그래서 형제, 연합, 동거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서 문장, 행간, 문맥, 반복, 발음, 의미, 워드플레이까지 몽땅 다 혼자서는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전부 연결해서 묶어놓은 것이 시편 133편이에요. Pues el versículo 133, este cántico está hecho con las palabras que no pueden formar por sí solo, ni tener nada de valor de existencia cuando estén a solas.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이렇게 시편 133편이 한 단어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도록 전부 이렇게 묶어놓은 걸까요? Porque Dios quiere decir a través de David. 그것은 바로 혼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Es que Dios dice que solo no tiene nada de significado. 혼자서 아무리 잘난 채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Aunque sentir orgullo de sí mismo a solo no puede agradar a Dios.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Usted recuerda la palabra de Dios que creó el mundo. 예, 창세기 2장 1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En el Génesis capítulo 2, Dios Como dijo, no es bueno que el hombre esté solo. 예.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사람을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La persona estar solo no puede ser agrado de Dios.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Dios se agrada cuando los hermanos habiten juntos en armonía. 예, 이 꼬나꼬문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념표 하나를 만들어 준 적이 있어요. Antes usted me han hecho una memoria. 예,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많은 기념패를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제 이름을 제대로 된 패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Yo recibí siempre muchos regalos acá, pero en este regalo nunca había escrito mi nombre correcto. 예, 역시 이번에도 틀렸어요. Y también en el recuerdo que ustedes me regaló también mi nombre estaba escrito mal. No es correcto. 그렇지만 저는 그게 너무 귀해서 제 방 그 제일 잘 보이는 데다 걸어놨어요. Pero ese regalo es muy precioso, pues lo puse en medio de mi cuarto para recordar su para recordar su corazón.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환 받으시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내용이 거기 기록이 돼 있었어요. Porque en ese recuerdo está escrito la oración que hizo Jesús. En el aposento de Marcos antes de ser crucificado en la cruz. 예, 요한복음 17장 21절이었었어요. Es San Juan capítulo 17 y versículo 21. Para que todos sean uno como tú, oh Padre en mí, yo en ti que también ellos sean uno en nosotros para que el mundo crea que tú me enviaste.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Como Jesús uno en Jesucristo, nosotros tenemos que ser uno. 예,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아까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Y en ese momento la vida verdadera es la Trinidad de Dios podría transmitir a otras personas. 자, 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Quién está diciéndonos? Nosotros tenemos que ser uno. 예, 형제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라는 거잖아요. Los hermanos, nosotros tenemos que ser uno. 그럼 우리 형제가 누구일까요? ¿Quiénes son hermanos nuestros? 가장 중요한 나의 형제를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Usted quién creen? ¿Quiénes son hermanos muy importantes, preciosos para ustedes? 자,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En San Juan capítulo 20 versículo 17 vamos a ver. Jesús le dijo: Ve a mis hermanos y diles: Subo a mi Padre y a vuestro Padre y a mi Dios, a vuestro Dios.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바로 나의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En Jesús está diciendo: Vosotros sois mi hermanos.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Pues Jesús está llamando a Dios papá y nosotros también podemos llamar a Dios papá y padre. 할렐루야! 그러네, Dios.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니까 어깨를 펴십시오. Entonces usted ser muy orgulloso porque ustedes todos son hermanos de Jesucristo.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Y también espero que ustedes sean uno con Jesucristo. Y Jesucristo siempre esté en ustedes. Y también ustedes siempre están en Jesucristo, por favor. 그렇게 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Entonces Dios se agradará mucho de ustedes. A través de ustedes Dios siempre quiere manifestarse en este mundo a otras personas. 아멘.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가 됐다는 것이죠. En Cristo Jesús hemos hecho hemos sido hechos hermanos y hermanas.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 목회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 함께 모이면 서로가 힘이 되잖아요. Pues cuando nosotros estamos muy cansados y también agotados, deprimidos, pero cuando nosotros estemos juntos podemos darnos ánimos. Para trabajar el trabajo de Dios. Okay.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2절말씀에서머리에있는보배로운기름이라고이야기하고있어요 Entonces el aceite de la barba sobre la cabeza, el aceite precioso sobre la cabeza. 여러분머리하면뭐가생각이나십니까여러분 ¿Qué podría pensar cuando nosotros decimos cabeza? 예우리의머리가되시는예수그리스도가생각나십니까 ¿Usted piensa en Jesucristo que es cabeza de nuestra iglesia? 예원래이구절은요아론이대제사제사장으로세워질때머리에부어졌던기름을생각하면서쓰고있는거죠 El buen óleo sobre la cabeza está siendo el aceite derramado sobre la cabeza de Aarón cuando él fue establecido como el sacerdote principal. 예그당시에기름을부었던사람들은세가지직분자들을세울때부었어요왕과선지자와제사장이었죠 En aquel tiempo solo los reyes, profetas y sacerdotes eran ungidos con aceite. 예기름을붓는다라고하는것은하나님의영이함께한다라고하는의미가있는것이죠 Ungir con aceite alguien significa que ya se está con el Espíritu Santo con él. 자사무엘상16장13절을보겠습니다 Samuel capítulo 17 versículo 3 vamos a ver juntos. Samuel tomó el cuerno del aceite, lo ungió en medio de sus hermanos y desde aquel día en adelante el Espíritu de Jehová vino sobre David. Se levantó Samuel y se volvió a Ramá. 여러분하나님께서여러분들을불러서하나님의일꾼으로세우기위해서기름부으시는줄로믿습니다 Yo creo que Dios llama a ustedes para levantarles a ustedes como trabajadores de Dios. Dios ungió a ustedes con su aceite. 예다윗에게성령의기름이부어질때하나님의영이충분히함께하기시작했어요 Como David fue ungido con aceite de Dios, el Espíritu Santo siempre estaba con él en plenitud. 그렇기때문에그왕의직분을잘감당할수가있었던 pues 것이죠 Pues él pudo cumplir muy bien el cargo de rey. 오늘하나님께서여러분들이그목사로서의역할을잘감당할수있도록성령으로기름부어주실것입니다 Pues Dios está llenando a ustedes, ungiendo a ustedes para cumplir el cargo de pastor de Dios. 여기서시편기자는시편89편20절에서내종다윗을찾아나의거룩한기름을그에게부었다라고말하고있습니다 El autor del Salmo está diciendo, Yo hallé mi siervo David, lo ungí con mi santa unción. 자시편에서다윗에게기름을부었다찾아내서이렇게이야기하고있는데사실시편은누구에대한이야기인줄아십니까 Es que el autor está diciendo hallar mi siervo David lo ungí con mi santa unción. Pero ustedes saben los salmos de quién están hablando. De quién está diciendo. 여러분모든성경이그렇지만이시편은예수그리스도에관한이야기인거예요 Como la Biblia, todos los salmos están hablando sobre nuestro Jesucristo. 자누가복음22장24장44절에서예수님께서시편에가르쳐서이게나에게대해서한얘기라고하고있어요 En San Lucas capítulo 24 versículo 44 está diciendo Era necesario que se cumpliera todo lo que está escrito acerca de mí. 그러니까시편에기록된예수님에관한것들이이루어져야된다는것이죠 Y todos los salmos que están escritos tienen que cumplir acerca de Jesucristo. 아멘자그래서바울이회당에서설교를할때사도행전13장22절에서이렇게얘기합니다 Cuando Pablo predicó en la sinagoga también dijo En Hechos capítulo 13 versículo 22 está diciendo Les levantó por ley a David de quien dio también testimonio diciendo He hallado a David hijo de Isaí varón conforme a mi corazón quien hará todo lo que yo quiero 예그러니까이다윗을통하여서내뜻을다이루겠다라고얘기했죠 Porque Dios está diciendo a través de David yo quiero cumplir todos los deseos yo quiero 자이것이어떤의미가있는지계속해서읽어보면됩니다자23절입니다 En el versículo 23 De la descendencia de este conforme a la promesa Dios levantó a Jesús por Salvador a Israel Él unió 예그러니까이스라엘을구원하기위해서구주를세웠는데바로예수그리스도라는거죠 Para salvar a Israel, Dios ungió a Jesucristo como Mesías de Israel. 그러니까지금구약에서얘기하고있었던다윗 시편에서 얘기했던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얘기가 어디로 연결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를 세워서 구세주를 세운다는 얘기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Y pues ungirlo en el testimonio antiguo y también testimonio nuevo está hablando sobre Jesucristo. Dios va a ungir a Jesucristo para salvar a Israel. 그러니까 기름을 부은 자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에는 메시아잖아요. El que ungido significa en hebreo Mesías. 예, 그리고 이게 그리고로는 그리스도잖아요. Y también Cristo. 예, 그러니까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El fue ungido significa Cristo.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삼중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죠. Jesús fue ungido para cumplir tres cargos como reyes, sacerdotes. 그런 예. 예,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Colosenses capítulo 1, 18. Eres la cabeza del cuerpo que es la iglesia. Fue ungido con el aceite precioso sobre Jesús que es la cabeza de la iglesia.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이 부어졌다는 얘기예요. Es que Jesús es la cabeza del cuerpo fue ungido.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Hechos capítulo 10 versículo 38. Como Dios ungió con el Espíritu Santo con poder a Jesús de Nazaret, como este anduvo haciendo bienes y sanando a todos los oprimidos por el diablo porque Dios estaba con él.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음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한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Aunque Jesús Cristo vino a este mundo con el cuerpo del humano, pero él siempre con Espíritu Santo siempre cumplía el trabajo de Dios.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을까요? Usted también podría hacer los que hizo Jesucristo en este mundo. Usted también podría hacerlos. 예, 할 수 있죠, 우리도. Nosotros también podemos hacerlos el trabajo de Jesús.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셨냐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음 받으시니까 할 수 있었어요. ¿Cómo cumplió Jesús? Porque él siempre estaba lleno de Espíritu Santo en plenitud completamente. 그럼 우리도 그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Entonces, para cumplir el trabajo de Dios, para la obra de Dios, ¿cómo tenemos que estar? 여러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Nosotros siempre tenemos que estar pegados a Jesucristo. Es la cabeza de nuestro cuerpo.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Nosotros somos el cuerpo de Jesús. 자,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Entonces,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그 기름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Cuando veamos en el Salmo 133 versículo 2 está diciendo el cual desciende sobre la barba de Aarón y baja hasta el borde de sus vestiduras. 그러니까 머리신 예수님에게만 부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몸까지 흘러내려서 우리도 그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No solo sobre la cabeza de Jesús, hasta todo el cuerpo y también eso transmitió hasta a nosotros. 예,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Corintio capítulo 12 27 vosotros pues sois el cuerpo de Cristo y miembros de cada uno en particular. Por eso nosotros en Cristo hemos elegidos para ser comunión santa. 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별된 존재들이라는 거죠. Pues nosotros somos elegidos para ser comunión santa y también para el cuerpo santo de Jesucristo.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Pues en Pedro en la capítulo 2 versículo 9 Mas vosotros sois linaje escogido, real sacerdocio, nación santa, pueblo adquirido por Dios.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연합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Eso significa la armonía de una comunión en general es igual a un recipiente donde podemos contener el Espíritu Santo. Nosotros somos un recipiente que podemos contener el Espíritu Santo.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이 밖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마가다락방 있잖아요. En el aposento de Marcos, Jesús oró por la armonía de nosotros. 예, 바로 그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저녁 기도에 힘썼던 일이 있었죠. Cuando 120 santos perseveraban unánime en oración se manifestó el Espíritu Santo. 여기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Es que está diciendo ellos perseveraban unánime en oración. 예. 그 결과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Pues el resultado de esa oración ellos fueron todos llenos de Espíritu Santo. 성령께서는 각 개인에게도 역사하시지만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질 때 거기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El Espíritu Santo se manifiesta en cada uno de ustedes, pero también se manifiesta cuando nosotros estemos juntos como una comunión santa. 그래서 성령께서 주도하실 신약 시대를 내다보면서 에스겔 선지자도 36장 26절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Pues el profeta Ezequiel está diciendo, os daré corazón nuevo, pondré espíritu nuevo dentro de vosotros y quitaré de vuestra carne el corazón de piedra, os daré un corazón de carne. 그러니까 개인에게 준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공동체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Eso no está diciendo solo a una persona, a toda la comunión de ustedes.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꼬나꼬마로 이렇게 함께 모였잖아요. Pues hoy ustedes aquí están juntos para glorificar a Dios.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Pues yo creo que aquí viene el Espíritu Santo con nosotros.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걸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Pues Satan siempre trata de hacer para romper la conexión. Y también comunión de ustedes. 예, 그릇을 아무리 크게 준비를 했어도 그것이 밑에가 깨져 있으면요 기름을 담을 수가 없어요. Pero cuando ese recipiente está roto en un lugar, entonces nosotros no podemos contener el aceite del Espíritu Santo.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지금 연합해서 이렇게 모였잖아요. Ustedes vinieron en todos los países. Todos los pueblos de este país. 이 모임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군 줄 아십니까? ¿Quién aborrecerá esta comunión? Satanás. Ese Satana. 이 모임이 잘 연결돼서 하나가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성령의 기름을 여기다 부으신다고요. Cuando sean ustedes uno, Dios va a llenar gran Espíritu Santo a todos ustedes. 그래서 사탄은 그걸 싫어해요. Pero Satanás no quiere, aborrece mucho. 어떻게 하든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이 그릇을 깨뜨리기를 원해. Él siempre romper el recipiente de ustedes.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Entonces, ¿qué tenemos que hacer?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So, vamos a ver Efesios capítulo 4 versículo 2. Con toda humildad mansedumbre, soportándolos con paciencia los unos a los otros en amor, solícitos en guardar la unidad del Espíritu en el vínculo de la paz, un cuerpo y un Espíritu, como fuiste también llamados en una misma esperanza de vuestra vocación. Amén. 우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킵시다. Vamos a guardar nuestra unión en Espíritu Santo.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이게 하나 된 것이 자꾸 흩어져. Y no tenemos que estar solo sin hacer nada. 그래서 이게 하나 된 것을 계속 지키려면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야 돼. Y para guardar nuestra comunión, nosotros siempre tenemos que trabajar, hacer esfuerzos. 아멘? 예, 우리가 힘써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Vamos a guardar con todos los esfuerzos que podemos hacer lo que nos dio Espíritu Santo.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Porque nosotros somos un cuerpo y también el Espíritu Santo que se manifiesta en nuestro cuerpo es uno. 그렇게 하나가 되어진 그 연합체 위에 그들이 받는 복이 있어요. Y también en esa comunión siempre hay bendición de Dios. 그럼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 어떤 것일까요? Entonces, ¿cuál será la bendición habitar hermanos juntos?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En el versículo 3 del Salmo 133, como el rocío de Hermón que desciende sobre los montes de Sion. 예, 여러분, 이 헐몬산은요, 해발 2,814m야. Es que la montaña Hermón tiene su altura es de 2,814 metros. 아, 예, 여기도 굉장히 높죠. Aquí nosotros estamos en un lugar muy alto. 예, 여기 오기 전에 저기 넘어오는 저기 그 알래스칸가 뭐 있잖아요. 그거 그 고개 넘어올 때 그게 해발 3,000이니까 헐몬산은 그보다 약간 높, 낮아요. Es que la montaña Hermón es un poco bajo que allá. 예, 그렇지만 그 중동 지역에서는 그 산이 제일 높아요. Pero esa es que la montaña Hermón es la más alta en 예, la región.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렇게 보면 저 멀리 눈 덮인 산이 보인다고요. Y también desde lejos nosotros podemos ver la montaña cubierta de la nieve. 그런데 거기에 이슬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거예요. Y sobre la nieve se cae mucho rocío. 예, 거기서 내리는 그 이슬 방울들이 모여서 그것이 흐르는데 그것이 요단 강물이 되는 거예요. A cada pequeña gota de rocío conjuntamente forman el río Jordán. 예, 우리 개인이 아유 나 같은 존재가 뭐 나는 꼬마꼬마 가야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뭐 내가 갈 필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Aunque uno de nosotros podríamos ser débiles y pequeños. 예. 그렇지만 pero,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Pero cada uno de ustedes es muy importante.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 과테말라를 바꿀 수 있는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Cuando cada uno de ustedes están juntos, ustedes podrían hacer fluir la fuente de agua de vida en este en Guatemala. ¡Aleluya! ¡Gloria a Dios! 여러분 하나하나가 이슬방울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너무 중요해요. Es que cada uno de ustedes podría ser una gota de agua, pero usted cada uno es muy importante para la obra de Dios. 여러분들이 모여서 요단강을 이루고 갈릴리 호수를 이루는 것 같은 그런 풍성한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Cuando ustedes estén juntos, ustedes van a formar el río Jordán. 아멘. 아멘. 그런데 사실은 그 이슬방울만 모여서 그 강을 이루고 갈릴리 호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Pero realmente solo cada pequeña gota no está formando el río Jordán y el lago de Galilea. 그 헐몬산 위에 쌓여 있는 그 눈을 하나님께서 녹게 갖고 그 눈 녹은 물이 함께 흘러서 요단강을 이루고 갈릴리 호수를 이루는 거예요. Y también Dios hace disolver la nieve que está sobre la montaña hermana Hermón. Hace el río Jordán y también el lago de la Galilea. 그러니까 이슬방울 같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열심히 함, 연합해서 동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엄청난 눈을 녹여서 그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위해 흐르게 하실 거예요. Cada uno de ustedes si están trabajando, entonces en ese momento la bendición de Dios van a hacer ustedes que podrían cumplir la obra de Dios con la bendición de Dios. 아멘. 그 강이 흘러서 그 광야 메마른 이스라엘 광야를 적시고 생명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Como el río Jordán está regando la tierra seca de Israel y también le da fuente de vida. 여러분 하나하나가 이슬처럼 모였을 때 메마른 이 과테말라를 생명력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Cuando usted cada uno están juntos como gota de rocío, usted podrían hacer la Guatemala, que es la región que se fluye la vida de el agua de vida de Dios. 그러면 하나님께서 헐몬에 쌓여 있는 눈처럼 뒤에서 큰 은혜로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En ese momento Dios siempre nos apoya con la nieve que se cubierta en la montaña de Hermón. 아멘.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Es que está diciendo la nieve de la montaña está cayéndose en los montes de Sion. 여러분 그 헐몬산 위에 그 눈이 많이 쌓이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습기가 많이 있어요. Y también sobre la montaña de Hermón siempre hay mucha humedad a causa de la lluvia y la nieve.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습하지만 또 굉장히 공기가 차요. Y también el aire es muy frío. 그 차가운 공기가 밤에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면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En la noche el aire frío baja para abajo. 여기서 그 습기 많은 차가운 공기가 시온의 그 광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Y también el aire frío que contiene humedad cae en la tierra y también sobre los montes de Sion en la noche. 그러면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광야잖아요. 뜨거운 광야. Como se sabe, la mayoría de la parte de la tierra es de Israel es desierto. 여러분 저기 그 산호세 같은 해변가에 가면은 햇빛이 많이 쬐인 다음에 이렇게 맨발로 걸으면 뜨거워서 걸을 수가 없잖아요. Así que cuando usted vayan a San José en la playa a causa de su calentura usted no puede caminar descalzado. 예, 굉장히 뜨겁단 말이죠. Es muy caliente. 예, 거기 공기는 뜨겁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요. Y también el aire de allá sube porque la calentura siempre sube para arriba. 예, 근데 위에서 차가운 공기가 습기 많은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다가 그 광야에 있는 뜨거운 기운과 만나는 거예요. Y también siempre el aire frío se encuentra con el aire caliente en la tierra en el desierto de Israel. 그러면은 그 습기가 밤에 이슬이 돼서 그 시온의 산들에 그냥 쫙 내리는 거예요. Es que esa humedad se convierte en rocío y también humedece esta tierra seca. 예, 그 이슬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아침에 양들을 끌고 나가서 그 풀잎에 맺혀 있는 그 이슬만 먹어도 하루에 충분한 그 습기를 물을 보충할 수 있는 거 양들이. Es que las ovejas podrían tomar agua suficiente solo con el rocío de la madrugada. 이것처럼 오늘 좀 높은 데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물을 아래로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Es que pues los pastores que están en lo alto tienen que hacer fluir lo que ustedes dicen para abajo.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높은 데인데 시온산이 말이에요. 야야 광야 너 나이든 광야는 광야대로 놀아. 그냥 우리는 습기만은 우리끼리 놀을게. 이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Es que de lo alto y abundante siempre la bendición de Dios fluye hacia lo bajo y seco. 예, 그 풍성한 습기가 아래로 내려와서 그 습기를 나눠줄 때 시온의 산들의 그 놀라운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La humedad suficiente siempre tiene que compartirla para revivir, para vivificar la tierra seca.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복을 주시는 장소는 어딜까라고 하는 거예요. Donde será donde será el lugar de bendición.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 En los salmos está diciendo ahí. 예,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죠? Porque ahí envía Jehová bendición y vida eterna. 도대체 거기가 어딜까요? Entonces dónde será ahí? 거기는 바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바로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Ahí es el lugar donde hay hermanos armonía habitar juntos. 예, 형제가 다투고 불화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곳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Dios no envía bendición lugar donde hay conflicto, celo y críticas. 이렇게 모여 있다 할지라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복을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Aunque ustedes están aquí juntos, pero usted tenga celo y también crítica, Dios no quiere dar su bendición.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동거하는 바로 여기.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다는 거예요. Dios siempre envía bendición al lugar donde habitan hermanos juntos en armonía como ustedes. 아멘. 그런데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이슬방울 같아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형제, 그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Tenemos que recordar Dios siempre nos da bendición mediante nuestros hermanos pequeños alrededor de mí.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가 바로 내 옆에 이슬방울처럼 잘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El canal de bendición de Dios es el hermano cercano a mí. No está lejos.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자그마한 형제 자매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길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복 주고 우리 대대손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Pues usted tiene que respetar a los hermanos cercanos, aunque usted piensa ellos son humildes, pero Dios trabaja mediante ellos.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솔로몬의 왕궁에 들어가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게 됐는지 아십니까? Ustedes saben cómo entró David al palacio del rey Saul? 예, 사무엘상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Samuel capítulo 16 versículo 18. Entonces uno de los criados respondió diciendo: He aquí yo he visto a un hijo de Isaí de Belén que sabe tocar y es valiente y vigoroso y hombre de guerra, prudente en sus palabras y hermoso y Jehová está con él. 여러분, 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천거한 사람은 소년인데 이름도 안 나타나. El muchacho que recomendó a David al rey a Saul, pero nosotros no conocimos aún su nombre. 예, 소년인데 이름도 아무도 몰라요. Solo está diciendo un muchacho, un criado, nada más. Nadie conoce su nombre. 그런데 그를 통해서 다윗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Pero Dios trabajó mediante él para enviar a David al palacio.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이름도 없이 아주 작아 보이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Pues Dios siempre fluye su bendición mediante sus hermanos y también mediante los humildes que siempre están alrededor de usted. Pues desde ahorita tiene que ver bien con los ojos abiertos.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좀 이름도 모르던 그 사람들 굉장히 귀하니까 지금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Ahorita tiene que saludarse. Tiene que conocer el nombre, tiene que saludar a su hermano.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까요? Porque mediante él que está enfrente de usted va a bendecir a usted. 특별히 이렇게 작은 어린 소년. Y sobre todo los niños pequeñitos. Aleluya. Aleluya. Amén. Amén. 아니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Eso no es mi palabra. Dios está diciendo a ustedes. 예,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Es San Mateo capítulo 18, 10, versículo 10. Mira. Que no menospreciéis a uno de estos pequeños, porque os digo que sus ángeles de los cielos ven siempre el rostro de mi Padre que está en los cielos. ¡Aleluya! Amén. 예,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San Mateo capítulo 25, versículo 40. Respondiendo el rey le dirá, de cierto os digo que, en cuanto lo hicisteis a uno de estos mis hermanos más pequeños, A mí lo hicisteis. 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거래요. Entonces está diciendo que usted en cuanto no lo hicisteis a uno de estos más pequeños tampoco a mí lo hicisteis. 예, 45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Y también está diciendo. 예, 하셨어요. 예, 45절에서는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No lo hicisteis a uno de estos más pequeños, ustedes no hicieron a mí. Eso tiene que recordarlos.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누가 오면 아 국회의원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뭐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죠. Nosotros siempre cuando venga diputados, políticos, alcaldes, nosotros lo atendemos con mucha cortesía, bienvenidas. 그런데 뭐 이름도 알려주지 않은 한 소년 뭐 이렇게 오면은 본체도 안 한다 말이죠. Es que si viene alguien muy pequeño, humilde, usted no le da nada de interés.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해. Pues para ustedes aquí lo más importante es una persona desconocida entre ustedes. Ahorita tiene que buscarlas. 아멘. 그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Hacer con ellos eso significa hacer con Jesús. No hacer, no hacer con Jesús.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내 곁에 있는 그 작은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Porque Jesús está diciendo mediante esos pequeños Dios siempre usa el canal de bendición.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의 시잖아요. Es el salmo de David. 여러분 다윗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다윗의 시가 어떤 거죠, 여러분들은? Para ustedes, ¿cuál es mejor salmo de David? 예, 시편 23편이죠. Tal vez podría ser 23. 예. Jehová mi pastor. Jehová es mi pastor. Nada me faltará. Aleluya.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찬스 그라시아스. es que Dios 헤어와 미 파스톨.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Entonces, 여기 동의하세요? Está de acuerdo. Yeah.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실까? 목자가 되셔서. Entonces, como Dios nos guía como nuestro pastor.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려요.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쫙쫙 나타나 갖고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목자가 되셔서 뭐 인도하실 걸로 생각하죠. La mayoría de nosotros estamos pensando Dios viniendo Dios con gran gloria va a decirnos ya sígame.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목자가 되신 예수님 내 앞에 나타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Pues hay que esperar a Dios diciendo que ah, pastor es mi pastor, usted tiene que manifestarse ante mí y tiene que guiar mi vida. Entonces toda la vida esperando a gloria de Dios, esperando su venida sin hacer nada. 근데 목자가 안 나타나는 거야. Pero es, el pastor lamentablemente no se manifiesta ante nosotros. 그래서 죽어갖고 예수님을 만났어. Entonces después de nuestra muerte nosotros encontramos con Jesucristo. 예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Entonces nosotros vamos a decir, 예,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신다고 왜 내 평생에 안 나타난 거예요? ¿Cómo pudo hacer conmigo? ¿Por qué usted no se manifestó ante mí? Yo estaba esperando a usted trabajando como pastores.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Entonces Jesús va a decir a usted. 내가 평생 동안 내 주변의 소자의 모습으로 수없이 찾아갔는데 그때마다 네가 나를 모른 채 했다. Yo siempre he estado alrededor de usted como un pequeño, pero usted no me vio, usted me despreció.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작은 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Jesús es pastor que guía su vida mediante los pequeños.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곁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Pues hoy tiene que recordar bien su pastor que viene como unos pequeños, no grande.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spero que usted sea tenga una armonía en Jesucristo. 예, 이제 뭐 점심 먹는 시간도 되고 하는 거 이제 끝날 시간 됐죠. Ya es la hora de almuerzo. Sí, tenemos que comer, sí. 예,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Entonces vamos a ver San Mateo capítulo 18, 19. 제일 뒤쪽에 있어요. San Mateo capítulo Alguien podría leer en voz alta San Mateo 18 versículo 19, por favor. 자, 우리 이거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찾으세요. Vamos a leer juntos. Entonces yo voy a leer. Ya, está listo. Sí, ya. Otra vez os digo que si dos de vosotros se pusieren de acuerdo en la tierra acerca de cualquier cosa que pidieren, les será hecho por mi Padre que está en el cielo. 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Está diciendo vosotros se pusieron de acuerdo en la tierra. 예, 여러분들에게 합심한다고 하는 단어에서 심포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Y podemos ver la palabra sinfonía de parte ponerse de acuerdo. 예, 이거는 교향곡을 연주할 때 지휘자에게 맞춰서 모든 연주자들이 다 집중을 해서 연합해야 된다는 얘기죠. Al practicar una sinfonía, todos los músicos tienen que ponerse, es que ponerse dirigiendo, confirmar la dirección de la, del director. 예, 그렇게 될 때 아름다운 곡을 우리가 연주할 수 있잖아요. Si podemos practicar la música muy hermosa. 예,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모여서 요단강을 이루는 것처럼 Como cada gota de rocío juntos forma el río Jordán. 예, 헐몬산에 덮인 눈이 녹아서 요단강을 이루는 것처럼 Como disolviéndose la nieve de la montaña forma el río Jordán. 예, 헐몬산 꼭대기에 습기가 내려와서 뜨겁고 메마른 유대강의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omo humedad de la montaña, hermano, hace caer el rocío en el cierto, usted también sean que podrían humedecer la tierra seca y caliente con gloria de Dios.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이 내 말은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Y la vida de Jesucristo fluye para la tierra seca mediante ustedes. 그래서 이 꼬나꼬매 이 모임을 통해서 메마른 방 이 과테말레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이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Mediante encuentro de ustedes aquí Guatemala, la vida de Jesucristo va a fluir. 과테말라 가장 풍성한 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spero que Guatemala sea una tierra más abundante en el mundo mediante ustedes pastores. 과테말라 가장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Guatemala sea la tierra más pacífica en el país, en el mundo mediante ustedes.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 과테말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Guatemala será el país más poderoso y más bueno, mejor en este mundo. Aleluya. Amén. Gloria a Dios. Adiós. Muchas gracias. Gracias por todo. Bendiciones.